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들이 러시아 조선전쟁 로병 리사회와 핀란드 헬싱키에서 최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7월 8일에 즈음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각하 회고 간부자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